태양들의 즈음에서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가 최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람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 문안들이 전람회장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람회 개막식에는 불가리아의 여러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과 군중들,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승무원들이 참가했습니다.